세상 두 손 쥐고 뛰며 인생 역전 따로 있나 나라고 못할 소녀 두고 봐라 나도 한다 야야야 인생 역전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루고 이루리라 두고 봐라 나도 한다 야야야 인생 역전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는 할 수 있다 두 손 쥐고 뛰며 인생 역전 따로 있나 나라고 못할 소녀 두고 봐라 나도 한다 야야야 인생 역전 행복하게 살고 싶다